같은 대체 뭐야 반해버린 것 같아 하루 종일 머리 속에 맴맴 돌아버려 무릎 펴가 맴매요 가시도 친구를 알면서도 갖고 싶어 Bad boys 가시 줄긴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봄 진한 빨간 꽃말은 널 사랑한다는 곳 온몸에 피가 나도 널 안고 싶어 Cause I think about you every day 이미 중독인 걸 말해 뭐 네가 날 만지면 온몸이 반응해 네가 있어 감탄사를 던져 맨 정신을 벗겨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네 향기 맡으며 커져 퍼져 또 커져 커져 중독돼버렸어 찔려버렸어 헐 사랑과 아픔 그 단어 사이 조심 awesome 하지마 난 몰래 눈짓하는 거 하지마 날 보면 살짝 웃는 거 내 머리 말해 너보 가슴이 말해 oh yes 미칠 것 같으니까 I don't know 싹 다 oh 네가 날 만지면 온몸이 네가 있어야 살 수 있어 Every day, every night I can feel you 너무 아름다워 눈을 뜰 수가 없어 Oh no 꽃이 핀 가시같이 찔릴 것 같아 널 갖고 싶어 So beautiful So beautiful 너무 예뻐 슬프도록 아름다워 예쁘게 피어줘